HUBS 뮤지컬 인사이드 감동과 카타르시스 뮤지컬의 세계로 한양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마다 뮤지컬에 담긴 여러 교양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12월 5일 마지막 8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웃는 남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럼 잠시 후 위대한 뮤지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는 다음과 같은 줄거리를 가집니다.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이다. 17세기 영국, 아이들을 납치해 귀족들의 놀잇감으로 팔던 인신매매단 콤프라치코스에 의해 기이하게 찢겨진 입을 갖게 된 어린 그윈플레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 홀로 버려집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을 헤매던 그윈플레는 얼어 죽은 여자의 품에 안겨 젖을 물고 있는 아기 대아를 발견하고 우연히 떠돌이 약장수 우르수스를 만나 도움을 청합니다. 우르루스는 평소 인간을 혐오하지만 두 아이를 거두기로 결심하고 그윈플랜의 기형적인 미소와 눈먼 대아의 이야기를 이용해 유랑극단을 꾸립니다. 어느덧 성장한 그윈플랜은 기이한 미소 덕분에 유럽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광대가 되고 그의 공연을 본 앤 여왕의 이복 동생 조시아나는 그의 매력에 푹 빠져버립니다. 생애 처음으로 귀족인 조시아나에게 구애를 받은 그윈플랜은 고혹적인 그녀의 유혹에 순수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우르수스와 대하는 그런 그윈플랜의 모습에 남몰래 가슴앓이 합니다. 그러던 중 그윈플랜의 눈물의 성이라는 악명 높은 고문소로 끌려가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간신히 평화를 찾았던 세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이들의 비극, 그윈플랜과 대아, 우르수스는 과연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 어둠에 갇혀 고통받던 삶끼지야 이제 난 뭐든 알 수 있지 세상을 구하는 영웅처럼 웃는 얼굴도 광대 노릇도 모두 끝났어 내 운명의 새 왕관이 갖지 못한 먼 미래 속의 꿈 이웃음으로 햇살이 비춰 버려진 나이들 가난한 사람들 잔인한 세상 용서하기를 하늘이 준 기회 하늘이 준 오늘 세상 밝히리라 끝도 없는 욕망이 길들여진 시선 속에 누군가의 지옥으로 세운 천국 검게 물든 꽃잎에 얼어붙은 그 생명의 영원한 빛을 밝혀주리라 무너진 용기도 짓밟힌 희망도 잔인한 세상 용서하기를 하늘이 주 세상 밝히 뮤지컬 웃는 남자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종로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공연이었으며 박효신 배우의 복귀로 공연 전부터 많은 뮤덕들의 관심을 불러모은 바 있는데요. 그윈플랜 역의 박효신, 박은태, 박강현 배우, 우르수스 역의 민영기, 양준모 배우, 조시아나 여공장 역의 신영숙, 김소양 배우 등 초호화 캐스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엄청난 흥행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웃는 남자를 박효신 배우 두 번, 박강현 배우 한 번, 이번 3연에만 총 세 번을 보았는데요. 모든 회차의 티켓팅이 정말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 두 번째 줄에서 박효신 배우를 직관했던 그때의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는 넘버들, 이와 더불어 화려한 무대 연출과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감히 제가 봤던 뮤지컬 중 최고의 뮤지컬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는 남자가 돌아온다면 여러분들도 콤프라치코스가 기승을 부리던 17세기 영국으로 저와 함께 꼭 떠나보기로 해요. 여덟 번째 마지막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웃는 남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넘버 모두의 세상을 제외하고도 그 눈을 떠, 나무 위의 천사, Can't It Be 등 정말 좋은 넘버들이 많으니까요. 꼭 한 번씩 찾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웃는 남자를 무려 세 번씩이나 본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참 여러분, 혹시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에서 순수 창작 뮤지컬 공연을 진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양예술극장에서 우리 대학 학우들로 구성된 공연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대본 쓰느라 너무 고생한 담당 마스터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아나운서 강나연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이제 없지만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는 한대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뮤지컬 인사이드. HUBS